Hobbs News. (2023) 2학기 국가장학금 1류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급 안내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이인 포털에 입력된 개인별 장학금 수령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국제겨울학교 운영 안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제처에서 운영하는 국제계절학기 프로그램으로 해외 각지의 대학생들과 함께 교내외 영어 전용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계절학기와 동일하게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국제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학과 전력전자연구실 연구행정계약직 채용 안내입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채용시까지 상시 접수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모두 5곳에 17만 6천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애초 이르면 2025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으로 일정이 1, 2년 정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만기 연장 등을 통한 금융 지원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후보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에는 안철수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하였고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 출신이 많은 지역구 특징을 고려해 충청권 5성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쉬는 마트 노동자들은 휴무일이 생긴 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며 일요일을 지켜달라고 외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난 2012년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마트로 나가야 하는 노동자들, 한 달에 이틀만이라도 온전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obbs News. 9월 2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재웅,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